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진행된 아세안 지역위원단 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용호 외무상이 26일 연설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과 나라의 통일을 민족 차주의 기치 밑에 연방제 방식으로 이룩할 때 대한 주체적인 조국 통일 노선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착수했으며 북남 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걸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함으로써 최대의 적대 행위를 감행하는 데 이르렀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핵시험을 비롯한 무기시험이나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으로 된다는 정의는 유엔 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 조항에도 없으나 안보리 이사회는 유독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제멋대로 정의하고 그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을 위반한다고 제재 결의를 또 줄줄이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유엔 헌장을 능가한 월권 행위, 이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엔 사무국의 제재 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구했으나 사무국은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오늘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그는 만일 오는 8월 조선반도 정세가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핵전략 자산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 측,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건드려 먼저 선전포고를 한 측인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유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